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날의 병사를 보라. 이 땅에 행복한 나는 구르고 불밝은 창가에 웃음 넘쳐도 전원과 병사의 가슴 속에는 한가리 극손의 그날 있다네. 한몸 다 바쳐 지켜가자고 용사는 맹세로 가슴 태우며 소리빨 창창을 안고 산다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 사단이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나는 야 장군님의 병사라네. 이어서 노래 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열하시라. 아멘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최고 사령관기 올려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